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18일 경상북도 성주군청 앞에서 미국과 괴뢰 패당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여섯 번째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초위원회 대전 범두가 14일 대전에서 미국과 박근혜 패당의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긴급 행동을 전개했습니다.